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아 3일 딩유환 부총주필을 단장으로 하는 윈남신문 연전대표단이 경의를 표시했습니다.